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와 조선준비위원회에서는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 참가자들을 위해서 15일 평양의 임림누나 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는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 나라와 지역, 국제민주단체의 대표단들과 대표들, 각계 인사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들과 공동위원장들, 조선준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 관계부문 일꾼들이 연회에 참가했습니다.